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주최 105 2016년 11월 23일 장례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3일 장례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지난 3년간 업서버 자격으로 협약과 관련한 활동에 적극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는 이 협약에 기초하여 장례자들의 권리와 편의를 도모하며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